오늘 여덟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모델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누가 예수님의 얼굴에 적합할까? 그 모델을 찾다가 수년 만에 로마에 있는 한 교회 성가대원이 있었는데 이 성가대원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이런 젊은인데 피에트르 반디넬리라는 이러한 청년을 결국은 모델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용모나 분위기나 신앙이나 인품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적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다 그리는데 10명의 제자를 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야, 이 악당과 같은 가룟 유다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얼굴을 그리면 되는데 가룟 유다를 또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찾다가 10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1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유다의 모델이 될 사람을 결국은 찾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보기에도 섬뜩하고 추잡하고 사람이 간교하고 더럽게 보이는 이런 불량하였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사람에게 모델료를 지불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는데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의 이름이 10년 전에 모델로 했던 피에트르 반디넬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이 10년 후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의심하게 됐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릴 때에 선정된 사람이었는데 10년 후에는 가룟 유다 동일인물로 모델이 선정됐다는 겁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큼 믿음이 있고 선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아름다운 주님 닮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언젠가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술과 방탕으로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지다 보니 그저 술 주정뱅이처럼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서서히 변하더니만 가장 비열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건 실제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은혜가 떠나고 유혹과 악에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과 악에 깊이 빠지게 되자 무섭게 타락하며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은혜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에 깊이 떠나서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게 되면 몇 년도 못 돼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이 죄성이 있고 연약하든 다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모습,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여러분 청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은 이미 말씀대로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시여. 우리의 아버지 시대,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과는 초월에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 이름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양자형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 아빠를 할 수 있지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 아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청원이 여섯 개인데 제일 첫 번째는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청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가지 청원 중에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심 새벽기도 올 때 내 심장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지난밤에 멈추지 않고 지금 뛰어 다시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살아있음 생존의 은혜를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나이 되기까지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땡큐 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돼.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인도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시험으로 우리를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마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시험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안 들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쪽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내용의 진실한 뜻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각종 시험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시험에 혹은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될 때는 노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스와 노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를 해야 되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될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해달란 대로 다 해주게 되면요 아이를 망칩니다. 아이가 아무리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것은 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얘기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친 그 기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은 각종 위험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지뢰밭과 같아요. 마귀가 도처에 지뢰를 묻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조금만 잘못된 길로 발을 디디게 되면 그 지뢰는 사정없이 터질 수 있고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무서운 범죄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여자 어머니를 아들이 죽였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62살 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든 자꾸 싸우고 그랬다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느 날 죽였어요. 원래 그 아들은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마약에 손을 댄 아들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컴플릭이 많고 또 아들이 방탕기가 있고 해서 결국은 싸우다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어머니를 쳐 죽여서 도망갔다가 결국은 하루 이틀 만에 잡혔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의 부인이 또 잘 아는 사람이라 하루 만에 죽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루 동안에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고 하루 동안에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해라. 특별히 이러한 여러분 각종 이런 지뢰밭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은 위험과 시험이 올 때 이걸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무력하다,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무서운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나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심히 적다는 거예요. 이러면 목사도 타락하면 무서운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은혜 생활 잘하니까 그렇지. 타락하면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 인간은 다 이미 로마서를 배운 것처럼 인간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도 다윗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약해지자 어느 날 남의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간음해서 결국 그 남편을 전쟁터 보내서 죽이고 결국 그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던 사실을 보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 하루에도 7번 찬양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그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소극적인 기도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건 적극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유혹과 이 죄악이 많은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 많은 세상을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시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원어적으로나 그 영어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악이 아니고 악이 아니고 그 악이 그 악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건 the evil one. 한마디로 악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의 뜻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할 때 이 악이라는 건 물론 악한 것들도 있지만 악한 사단의 공격이나 악한 사단의 시험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 기도에서 내가 비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나의 열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에 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까? 시험이 많아요. 그 제가 잘 가는 메카닉이 있는데 그 이남철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에게서 늘 제가 차가 고장나면 고치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순종 진돗개가 있는데 그 순종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목사님 하나 분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해서 좋습니다. 뭐 우리 집 사람은 개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돗개를 한 9년 키우다가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우리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이 진돗개가 움직이지 않는데 아 그럴 리가 있나 한번 가보라는 거 죽었어. 그렇게 해서 저번에는 나중에는 제가 그 식당 갈 때마다 그 갈비 같은 게 있으면 가져다가 막 주면 진돗개가 매일마다 갈비 갖다 주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뇨병에 걸렸어. 나중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진돗개 같은 거는 개들이 먹는 걸 먹어야지 사람 먹는 거 자꾸 주면 이 장이 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당뇨병 사람에게만 당뇨병인 거지 진돗개도 당뇨병. 그런데 이 순종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가 있고 영리한지 아 집도 잘 지키고 말이죠. 아 한국 사람 오면 잘 안 지적고 외국 사람만 오면 지져요. 그리고 이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여러분 그 쥐도 쥐가 만약에 자기 그 울타리 쪽으로 오게 되면 쥐는 다 죽여놔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다 이렇게 있다가 탁 해가지고 이 새도 잘 잡는 게 이 진돗개. 아, 이 진돗개가 영리해요. 그런데 이 진돗개가 한 번은 보니까 말이죠. 이 귀 쪽에 조그만 상처가 생겼는데 그 조그만 상처 크기로 이 날파리들이 어떤 데는 막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크기 막 이렇게 한데도 안 떨어지고 해가 막 깊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진돗개 귀가 나중에 빨갛게 됐어. 아, 이거 너무 불쌍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반창고를 붙여주고 약을 해줘도 또 이 반창고를 다 이렇게 해서 떼어버리니까 결국은 여름, 가을이 되고 겨울이 이제 오게 되니까 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진돗개가 귀가 어느 정도 나아가지고 털이 생기고 해서 아, 됐다 했는데 또 초여름이 오니까 이 파리들이 말이죠. 그 진돗개 약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귀가 빨갛게 됐어. 나중엔 등에도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가지고 어머니 이거 제가 개를 키우는데 이 등짝에도 이 흠이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 방법이 있다. 아, 팥죽을 쏘가지고 그 물을 그 헌데가 있는 거기다가 딱 놔두게 되면 깨끗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 팥죽을 쏘가지고 물로 진돗개 등에다 탁 얹으니까 딱 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마귀는 이 날파리처럼 피가 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 공격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 돈 문제 가지고 시험에 빠져나와. 어떤 사람은 또 이 정욕적인 여자 문제에 약한 사람은 또 그 문제에. 어떤 사람은 또 명예심이 유발시키면 이 사람은 또 꽉 화를 내고 막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그렇게 다 각자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과 여러분 세상적인 음악과 춤 여러 가지 여러분 폭력 자살 인터넷 사이트 뭐 이런 것들 그 뒤에서 다 보게 되면 그들이 세상적인 걸 따라가지만 그 뒤에서 여러분 인형극을 하게 되면 뒤에서 딱 손가락을 딱 조절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가 뒤에서 다 이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 철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사탄이 쳐놓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선교 보고했기 때문에 맺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돼.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돼. 악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은 의로움에 있는데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한다 그러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나 잘하고 너 자신이나 잘 개혁해라. 너는 죄인이야.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뭘 종교개혁한다 그러느냐?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사실 루터는 죄인이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었지만 그는 한 번은 사단이 자기를 욕할 때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구속하셨고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의를 힘입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의 이걸 의지해서 외칠 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양심으로 비난합니다.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해야 돼.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악의 도전을 대항해야 돼.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시험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세부이나 부인하고 칼로서 말고의 길을 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시험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죄악 세상에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